좋다 가랑이가 찢어져 자빠질 테니까 사랑 좋다 우정 좋다 말들 하지마 각오해 뒤통수가 지릴 테니까 Hey doctor doctor 날 좀 살려줘요 확 돌아버리겠습니까 어설픈 말들로 끌어내지 말고 Hear me say 아 진짜 이씨 차갑고 남 시선은 따갑지 어른 같지만 어린아이 작은 키만 울적 자랐지 어리적 낭만은 사라진 환상들 기쁜은 광활한 광야 사람들은 나 이해 못해 나도 몰래 막아볼래 취해라 취해 천국으로 가 깨고 나면 지옥 얼마 못가 나 지금 지없는 폭발 나를 유혹하는 웃음 폭탄 Hey taxi taxi 날 데려가줘 Without you, I think the wind.